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른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.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는 원치 않아. 단 한 번뿐인 이별에도 말하지 못한 너의 진심을 이젠 다 알 것 같은데. 미안해,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. 미안해,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. 다시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. 수화기 넘어 들리는 지친 날 위로하던 네 목소리 더는 그려지지 않아. 함께 쌓았던 추억과 전하지 못한 말들이. 미안해,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. 미안해,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.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. 어색하게 만난 우리 시작도 처음 고백했던 그 순간들도 다 어제 같은 일인데. 누굴 만나 사랑한다는 게 너를 만나 내가 변해간단 게 같아.